광복 49 돌인 날, 그리고 연휴가 끝나버린 날, 그리고 수학능력 시험이 100일 앞에 있는 날, 그리고 제가 예정보다 하루 더 FM 영화음악을 진행하게 된 날입니다. 홍원철입니다. FM 영화음악이고요. 예정으로서는 제가 어제까지 여러분들 만나 뵈야 되는 건데, 오늘 하루만 더 여러분들을 그 정유만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만나 뵙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반갑지 않으십니까? 네. 그래도 오늘 하루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께 또 재밌는 시간, 또 아주 그 유익한 그 정보들을 드리는 시간으로 꾸며드릴 테니까요, 기대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 곡은 영화 풋루즈 중에서 풋루즈 케니 로긴슨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명함을 오늘 첫 곡으로 보내드린 곡은 풋루즈 가운데서 풋루즈 케니 로긴스의 노래였습니다.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이요? 네, 아야진의 오민정 씨께서 앱서주셨고요. 그리고 또 대전시 서구 도매동 이은주 씨께서 네. 제가 엽서를 받았던 기억이 있는 분입니다. 네. 그리고 또 서울 관악구 신림사동에 LJH요? 네, 이렇게 쓰신 분인데 이분은 아주 깨알같이 그 엽서를 꾸미시고 FM 영화음악 청취 기록표라는 그 한 달간의 달력의 그 청취한 날을 예, 표시해 주시는 표를 보내주셨습니다. 동그라미 친 것은 50분 이상 청취해 16일 동안, 세모는 30분에서 50분 청취 4일, 그리고 30분 이하로 들은 날은 X 표하시고 11일 이렇게 표시하셨습니다. 반 이상을 뭐 거의 FM 영화음악을 다 들어주시는 그런 분이군요. 네, FM 영화음악 오늘 첫 곡 보내드렸고요. 박찬욱 감독이 네, 제가 오늘 하루 더 연장을 한 김에 박찬욱 감독도 하루 더 모시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반가운 얘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100년 전의 역사가 지금 이 땅에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정하연 대하소설 황토마루, 한민족, 우리의 생존을 숨가쁜 감동으로 재조명한 황토마루. 황토마루는 극복해야 할 당신의 운명입니다. 좋은 소설 황토마루. 내 여자를 건드리지 마. 남자의 눈물이 마르면 복수가 시작된다. 가차 없이 단 한 번에 사랑의 이름으로 너를 처단한다. 세계를 긴장시킨 톰 클랜시의 최신작 복수. 서점에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남의 결혼식에서 만났는데 우린 왜 사랑을 하게 됐죠? 볼리그램이 전하는 영화음악. 네 번의 결혼식과 한 번의 장례식. 장난스러웠던 만남보다 더 긴 여운. 볼리그램이 전하는 음악 청첩장. 네 번의 결혼식과 한 번의 장례식. 볼리그램. 수학 독본? 수학을 읽는다는 뜻인가? 맞아. 읽으면서 이해하는 수학책이야. 수학의 모든 개념을 차근차근 설명해주니까 그동안 어려웠던 문제도 금세 풀리더라고. 이야, 본고사에도 강하겠는데? 고교 수학의 새로운 강자, 수학 독본, 한길사. 나만의 매끄러운 가슴선. 비너스 슬링크 브로. 얇으니까, 이음선이 없으니까 가슴선이 매끄럽게 살아난다. 비너스 슬링크 브로. 사랑의 비너스. 내 여자를 건드리지 마. 남자의 눈물이 마르면 복수가 시작된다. 가차 없이 단 한 번에 사랑의 이름으로 너를 처단한다. 세계를 긴장시킨 톰 클랜시의 최신작 복수. 서점에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여보세요. 비 많이 맞았지? 나 휘재야. 맛있는 삼양라면 네가 끓여주면 사랑 스프가 더 들어가니까 더욱 맛있어. 이야, 정말 맛있다. 맛있는 삼양라면이야. 피로가 몰려오는 이 시간 뭐 상큼한 거 없을까? 맞아, 레모나. 피로 회복 기미 주근깨 비타민C 레모나. 상큼해. 자기 전에 레모나 하나? 내일 아침에 개운할 거야. 경남제약 레모나. 정말 상큼한데? 조정래 대하소설 아리랑. 왜 대학가의 화제인가? 슬픈 아리랑이 아니라면서? 진취적인 민족의 기상이 담긴 아리랑이야. 읽을수록 신명나는 책? 읽을수록 자랑스러운 책. 태백산맥의 작가 조정래 대하소설 아리랑. 도서출판 해냄. 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 출판사 맞지? 어, 놀래라. 너 국어 시험보다 왜 갑자기 사전을 찾니? 모르는 낱말이 많아서. 우선순위 국어 한자어 몰라? 국어의 반은 한자어잖아. 한자어는 국어 시험의 중요한 순서로 외우는 거야. 똑같이 한 시간 공부해도 점수가 다릅니다. 우선순위 국어 한자어. 도서출판 비전. 극해받은 젊음의 좌절과 고통. 극한과 도전이 돌출한다. 과학원 아이들. 사랑을 반납하고 청춘을 저장잡힌 천재들의 광기어린 도전장. 한국판 공무벌레들의 이야기. 과학원 아이들. 도서출판 김영서. 우리 젊은 날엔 우정이 있다. 향기가 있다. 느끼고파 이 순간에 너의 향기. 살아있는 나를 느낀다. 나의 노래, 나의 펩시. 강한 힘이 전해온다. 최대 출력 96마력, 100센트 성능. 고속 주행도 편안하다. 중형차급 엑센트 현가장치. 앞선 기술, 앞선 성능을 추구한다. 엑센트 현대 자동차. Quisiera llorar, quisiera. Canción Mixteca. 여러분도 잘 아시는 영화 파리 텍사스 중에 나온 곡이죠. 이 영화는 어떤 해리든 스탠튼이 직접 부르는 노래로 들으셨습니다. 경기도 송탄시 서정동의 백선희 씨가 청해 주신 곡입니다. 엽서를 여러 번 보냈는데 스스로 좀 유치하다고 생각해서 보내지 않으셨다고요. 썼다가 막 갖고 계신 모양이죠. 오늘은 별로 제가 보기에 유치하지 않습니다. 아주 예쁘게 꾸며주셨습니다. 파리 텍사스 중에 한 곡 들었습니다. 자, FM 영화마 오늘 제가 예정보다 하루 더 진행을 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 그 일주일 동안 여러분께 아주 그 유익한 그 영화 정보들을 드렸던 분이 있죠. 박찬욱 감독. 오늘 그래서 저희가 한 번 더 저희가 이 시간에 박찬욱 감독과 함께 이 영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 사실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박 감독님의 팬이 벌써 저희 FM 영화 음악에 엽서를 주셨습니다. 야간 비행이 무척 보고 싶다고 이렇게 쓰셨어요. 광주 직할시 서구 방림동의 신수진이라는 분인데 락 이 주제로 한 영화가 우리나라에 없었는데 너무너무 반갑다고. 아주 그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 좋으시죠? 아, 어깨가 무겁죠. 그리고 저 크래쉬의 드러머 정영욱 씨가 야간 비행에 출연한다는 게 사실입니까? 이렇게 쓰셨는데. 예, 뭐 출연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이 바로 예, 영화 속의 드러머의 모델이 된 사람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네. 광주의 신수진 씨, 네. 직접 답변을 해주셨으니까 아마 만족을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하루 더 모셔서 말이죠. 어떤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 네. 예, 그동안 제가 영화 한 편씩을 소개해드리면서 네. 조금씩 분석을 해드렸는데, 네. 그동안 너무 좀 무겁고 심각한 얘기들만 한 것 같아서, 마지막엔 보너스의 기분으로 네. 제가 고른 제가 가장 좋아하는 10편의 영화를 소개할까 합니다. 예. 제가 쓴 책의 뒤에 그 여러 비평가들이나 영화광들의 10 베스트를 실었는데 네. 그럼 당신 건 뭐냐? 그걸 왜 안 실었느냐?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아가지고요. 예. 제가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랬는데 특별히 왜 그러냐 하면은요. 예. 제가 좋아하는 영화들이 좀 이상한 영화들이에요. 좀 으시시하고 네. 좀 어둡고 좀 컬트 취향이고 그래서 그렇습니까? 좀 네. 꺼려졌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들 아주 그냥 오늘 메뉴를 기대를 하실 것 같은데요. 청취자분들께서 우선 텐베스트라는 것에서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네. 다른 예술 매체에서는 그런 일이 잘 없는데 네. 영화는 유독 참 이런 걸 뽑기를 잘해요. 그래서 아주 권위 있는 외국의 잡지들도 자주 그런 일을 하고 영화만이 갖고 있는 어떤 재미난 그런 좀 일종의 장난 같은 그런 일이죠. 뭐 10 베스트에 뽑혀야만 뭐 최고의 영화고 그런 건 아니니까요. 처음에는 이런 것이 정말 뛰어난 고전 작품을 확립하자는 취지에서 예. 시작됐지만은 지금은 이제 좀 저주받은 걸작이라고나 할까 그런 나는 그러니까 세상에 당신들이 알고 있는 소위 명작들만 있는 건 아니다. 나는 이런 영화 좋은데 이런 영화도 영화다. 네. 뭐 이런 정도의 그 취지로 그런 걸 발표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네. 저도 그런 비슷한 뜻이고요. 제 친구 아주 영화광들인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뭐 그 네. 영화 어땠어? 그러면 뭐 아, 성령 받았어. 뭐 이런 얘기를 쓰거든요. 성령 받았어. 성령. 성령 받았어. 예. 네. 예. 그러니까 영화광한테는 이렇게 좋은 영화라는 게 예. 그런 표현까지도 쓸 만큼 그렇게 애정이 있는 예. 그런 대상들이죠. 네. 저도 몇 편의 그 성령의 은총을 받은 그런 영화들이 있는데 네. 그걸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제일 먼저는 버티고. 히치콕 감독의 현기증이라는 영화입니다. 58년에 만들어졌고요. 히치콕이 만든 뭐 수많은 걸작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논란이 되고 계속해서 논문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영화입니다. 제임스 튜어트하고 킴 노박이 주연을 했고요. 프랑스의 소설가 그 보아로 나르스잭 두 작가가 쓴 소설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래 악마 같은 여자라는 소설을 히치콕이 만들고 싶었는데 클루조 감독이 먼저 만들어버리는 바람에 속상해했다 그런 얘기를 프랑스 소설가들이 나중에 듣고 그러면 히치콕 감독께서 좋아하실 만한 소설을 한번 써보자. 그렇게 해서 쓴 소설이라고 합니다. 이 영화는 고소공포증에 사로잡힌 한 퇴직 경관이 어떤 여자의 미행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미행을 하다가 사랑하게 되고, 그런데 그 여자가 높은 탑에서 투신자살하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자기는 고소공포증 때문에 올라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리에 잠겨있을 때 투신자살했던 여자하고 똑같이 생긴 다른 여자가 어디선가 나타나는 거죠. 그 여자를 발견하고 다시 그 여자와 사랑에 빠지고, 그 여자를 먼저 죽은 여자하고 똑같이 변화시켜서 애초에 미스터리를 풀려고 하는 그런 아주 느린 템포로 좀 묘한 분위기로 계속 끌고 가는 그런 좀 심리적인 그런 얘기죠. 이 영화는 보통 관음주의, 그러니까 훔쳐보기의 심리학이라든가 여성의 또는 남성의 아이덴티티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질문하고 있는 영화로 늘 영화 분석가들의 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대학교 때 영화 일을 하기로 결심을 했던 개인적인 추억이 있고, 지금 봐도 뭐 정말 수십 번을 봐도 수수께끼와 같은 미로와 같은 그런 매력을 주는 영화입니다. 두 번째로는 딸콥스키, 안드레이 딸콥스키 감독의 노스텔지아입니다. 이탈리아로,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이탈리아로 거의 뭐 고국을 등지다시피 해서 와서 만든 영화인데, 그리고 딸콥스키 감독 자신은 실패작이라고 규정할 정도로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모든 딸콥스키의 걸작들 중에서도 이것을 제일 좋아합니다. 이것은 그 갈 수 없는 고향에 대한 향수, 제목이 향수란 뜻이니까요. 그리고 세계의 구원에 관한 그 형이상학적인 성찰, 그런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한 음악학자가 잘 알려지지 않은 옛날에 어떤 작곡가의 행적을 쫓아서 이탈리아를 여행하면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얘기죠. 흑백으로 이루어진 그런 회상 장면, 그리고 파스텔조의 칼라, 그리고 세피아 톤이 전체를 지배하고 있고요. 꿈과 현실의 경계가 모호하게 무너지면서 기억, 그리고 뭐 멜랑콜리라든가 또 그 어떤 세계를 구원하려고 하는 자의 그 안타까운 몸부림 같은 것을 아주 느릿느릿한 화면 속에 담고 있습니다. 한류 영화에 익숙해진 관객한테는 10불을 채울 수 없는 영화지만, 한국에는 지금 딸콥스키 감독의 영화를 아주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참 새로운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뱀파이어라는 영화인데요. 32년 작품입니다. 아주 옛날의 무성 영화죠. 잔다르크의 정순환이라는 영화로 영화사에 기록되고 있는 칼 테어도르 드레이어 감독의 작품입니다. 지금 세계 영화학자들의 관심은 초기 무성 영화로 쏠리고 있는데요. 영화의 본질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영화의 관습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겨났을까, 그 과정을 추적하는 것, 이런 접근 때문에 새롭게 계속 그 각광받는 영화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 뱀파이어는 아마도 그 심리학적인 공포 영화의 첫 번째 작품이 될 것 같습니다. 그 글자 그대로 흡혈귀가 등장하는 영화인데, 무슨 뭐 그 선혈이 막 그 뿌려진다든가 뭐 신체가 절단된다든가 요즘 그런 식의 공포 영화하고는 전혀 종류를 달리하는 아주 시적인 영상을 가진 영화입니다. 빛과 어둠을 지나서 스스로가 매장당하는 환상을 하기까지의 여행을 담고 있습니다. 루돌프 마떼라는 당대 최고의 촬영 감독의 영상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정말 매혹적으로 아주 화면 속에 끌려들어갈 것 같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영화는 거의 그 한국에서 본 사람이 얼마 안 되는데, 여러분께서도 어떤 개서든지 그 기회가 생기신다면 꼭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많이들 아시는 로만 폴란스키 감독의 테넌트, 그러니까 세입자라는 뜻이죠. 이 영화는 폴란스키 감독은 자기 영화에 가끔 단역으로 출연하기도 하는데 이 영화에서만큼은 일약 주연으로 스스로를 캐스팅해서 이사벨 아잔이라는 미녀와 함께 공연을 하게 했습니다. 그 잉그말 베리만 감독의 단골 촬영기사인 스벤 닉비스트 그리고 프랑스 최고의 시나리오 작가로 자리를 굳히고 있는 제라르 브라크가 같이 일을 했고 한 파리의 한 아파트에 방을 얻은 고독한 사나이가 자기 방에 먼저 세들었던 사람이 투신 자살을 기도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한 번 본 적도 없는 여자를 문병을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여자의 친구인 이사벨 아잔을 만나게 되고 사랑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 홀로 남은 그 방에서 먼저 있었던 여자는 왜 떨어졌을까 하는 의문에 사로잡히고 점점 그 무드에 압도되어 갑니다. 마지막을 알려드리면 좀 재미가 없을 테니까 생각하기로 하고 이방인처럼 떨어진 어떤 중년 남자의 소외와 고독을 정말 처절하게 그러면서도 조용하게 그리고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폴란스키 일반적으로 폴란스키의 대표작으로 평가받고 있지는 않지만 왠지 저는 영화 특히 그 폴란스키의 연기는 제가 보기에는 뭐 드니로나 잭 니콜슨의 못지않은 정도의 명연기인 것 같고요. 영화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다섯 번째 공포 영화들 두 개입니다. 좀 비슷한 종류의 영화라서 한꺼번에 묶어봤는데요. 첫 번째 거는 Night of the Living Dead, 그러니까 살아난 시체들의 밤이라는 뜻이죠. 좀비들이 등장하는 영화 3부작으로 유명한 조지 A. 로메로 감독의 작품입니다. 첫 번째 영화, 데뷔작이죠. 그 두 번째 영화는 살아난 시체들의 새벽, 그리고 세 번째는 낮, 이런 식으로 시간 순서대로 배열이 되어 있고요. 이 시리즈는 이 공포 영화라는 장르에 대해서 아주 정치적으로 급진적인 태도를 가지고 새롭게 조명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지독한 저예산 영화고 도대체 이게 무슨 영화 같지도 않을 정도로 조잡한 영상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런 데서 이상한 힘이 발휘됩니다. 그 니힐리스틱한 엔딩을 가지고 있고요. 또 조지 로메로를 항상 따라다니면서 연기도 하고 분장도 하는 그 조수 같은 사람 톰 사빈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이 영화를 칼라로 리메이크 했는데 그 영화도 조지 로메로의 감수가 있었기 때문에 흑백 영화를 싫어하시는 분께는 한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5등의 두 번째 영화로서 텍사스 체인소 매사컬, 텍사스 전기톱 학살, 끔찍한 제목을 갖고 있는 영화인데 이 같이 묶은 이유는 아주 적은 돈으로 그리고 촉박한 기일 속에서 만들어졌고 조잡하기가 이를 데 없고 정말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면 보기 힘든 그런 종류의 영화이기 때문에 묶어봤습니다. 이것도 역시 토비 후퍼 감독의 데뷔작입니다. 아마도 영화 역사에서 가장 악명이 높은 작품일 텐데요. 보통 그 템베스트를 뽑는데 사람들이 수십 번 자기가 본 영화들을 고를 텐데 저는 이 영화를 두 번밖에 못 보고도 골라놓은 이유는 너무나 좋지만 무서워서 더 세 번은 못 보겠는 그런 심정 때문입니다. 이 영화는 정말 제가 LD를 가지고 있는데 그 커버만 봐도 오금이 저릴 정도입니다. 그 한 도살장에 끌려간 청춘 남녀들이 고생하는 얘기인데 그 자세한 내용은 정말 방송으로는 차마 말씀드리기 힘들 정도입니다. 이상한 그런 마력과 같은 그런 힘으로 당기는 그런 공포영화죠. 네. 여기서 강의를 잠깐 중단하겠습니다. 박 감독님께서 지금 뽑아주신 그 10베스트 5위가 두 영화니까 이제 11편이. 그렇죠. 그렇게 되죠. 되게 됩니까? 예. 네. 뭐죠? Night of the Living Dead 하고, 또 하나 뭐라고 했죠? Texas 하셨죠? Chainsaw Massacre. 와, 참, 이 밤에. 그런 좀 오싹한 영화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 뭐 말 나온 김에 말이죠. Night of the Living Dead 이 영화 중에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중에서 한 곡을 듣고 예. 분위기를 좀 더 조성하고 얘기를 하면 어떨까. 예, 그렇죠. 네, 영화 중에 저 First Radio Report라는 그런 곡이 있습니다. 아마 그 영화에서 뭐 이 Living Dead들이 막 출연할 때 처음 뉴스로 이제 그걸 알리는 그 예, 그 대목입니다. 그 대목이죠. 예. 네. 자,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박찬욱 감독이 뽑은 영화 10편, 네. 10 베스트, 그 5위, 공동 5위에 오른 영화입니다. Night of the Living Dead. 그 중에서 한 부분, First Radio Report를 들으셨습니다. 혹시 라디오를 끄셨을까봐, 아, 걱정이 좀 되는군요. 자, 저같이 겁많은 사람도 진짜 뭐, 사실 못 삭한데요. 네. 예, 아, 저도 영화 여러 번 봤는데도 이 말을 예. 들으니까 소름이 돋네요. 네. 자, 그러면 이번에 6위, 예. 6위, 뭐 순위를 굳이 매긴다는 것도 여섯 번째 영화,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예. 네. 포인트 블랭크라는 영화인데요. 네. 번역하면은 뭐 적당한 말이 없는데 어쨌든 그 포인트를 향해서 갔더니 텅 비어 있더라. 그런 정도의 의미로 포인트 블랭크라는 제목을 쓴 영화인데요. 엑스칼리버 다 아시죠? 엑스칼리버의 네. 존 부어맨 감독이 미국에서 만든 영화입니다. 보통 평론가들은 이 영화를 초현실주의 필름 누아르라고 멋있게 말을 하는데요. 그런 이제 별명을 갖고 있는 영화입니다. 리처드 스타크라는 그 하드보일드 소설의 그 대가죠. 그러니까 영화 제목만큼 그 펄프 픽션이라는 뭐 그런 종류의 소설을 쓰는 작가인데 야수는 죽어야 한다. 뭐 이런 소설이 유명하죠. 그 사람의 헌터라는 작품을 영화화한 것입니다. 알랭 레네 감독의 그 시제의 그 복잡한 배치 이런 것들을 좀 배워온 것 같은 그런 한류 영화로서는 굉장히 이채로운 영화죠. 그 60년대 당시에 유럽의 모더니즘 작가들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부어맨의 그 당시 상황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레네하고도 비슷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고다르의 SF 영화인 알파빌하고 비교를 하기도 하죠. 현대사회에서 소외된 그런 고독한 남자가 갱스터로 등장하는 영화라는 점에서 비슷하기도 합니다. 이 영화에서는 리마빈과 또 그 백만불의 각선미로 유명한 앤지 디킨슨이 젊은 시절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마 영화 역사에서 이 영화에서의 리마빈처럼 냉정하고 비정하고 드라이한 그런 인물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정말 아무 감정 없이 자기를 배신한 친구를 쫓아서 집요하게 추격합니다. 그 자기를 배신한 조직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은 자기가 강탈당했던 돈뿐인데 허탈하게도 그 조직의 보스를 잡았을 때 조직은 현금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크레딧 카드밖에 빼낼 게 없죠. 그런 허망한 결론을 갖고 있는 그런 초현실주의적인 필름 누아르입니다. 그 다음에는 가르시아라는 제목으로 한국에 출시되어 있는 영화입니다. 제가 지금 고르는 11편의 영화 중에서 합법적인 경로로 한국에서 볼 수 있는 유일한 영화인데요. 원래 제목은 나에게 알프레도 가르시아의 머리를 가져와라 하는 또 이렇게 좀 이상한 제목을 갖고 있는데 샘 페킴파 감독의 이것도 컬트 영화입니다. 샘 페킴파 감독은 뭐 게트웨이의 오리지널도 유명하고 스트로우 도그즈라는 영화도 유명하고 뭐 와일드 번치가 특히 대표작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래서 이 가르시아라는 영화는 스타도 등장하지 않고 해서 거의 무시당하고 있는 영화지만 전 또 웬일인지 이런 영화가 좋더군요. 여기서는 페킴파 영화에서 항상 단골로 조연을 맡아왔던 워렌 오츠라는 사람이 드디어 주인공 역을 맡아서 연기를 하는데요. 마치 황야의 이리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건달이고 소외된 자인데 감독은 이런 사람에 대해서 아주 굉장한 애정을 가지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머리를 가져오면 현상금을 준다는 그런 부자를 향해서 총격을 퍼붓는 마지막 장면이 인상적이죠. 여기에 관해서는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코엔 형제가 당신이 무인도에 갔을 때 한 편의 영화만을 가지고 갈 수 있다면 뭘 고를 것이냐라는 질문을 받고 쉽게 가르시아라는 대답을 했는데 그 이유인 즉슨 남들이 다 좋다는데 아직 못 봤으니까 라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좀 저로서는 이 영화를 좋아하는 저로서는 좀 실망스러웠지만 어쨌든 그 코엔 형제의 자취 아주 놀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크로넨버그 감독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더 플라이를 만들었던 제가 고른 영화는 데드 링어스라는 영화입니다. 88년 작품인데요. 쌍둥이가 남자 쌍둥이가 다 같이 산부인과 의사가 돼서 같이 개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모든 것을 공유하고 살아가는 두 사람이고 여기에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여자마저도 이 형제는 공유합니다. 믿기 어려운 이런 얘기인데 이것은 실제로 있었던 일에 기초하고 있다고 하는군요. 그런데 제레미 아이언스가 여기서 보여준 연기는 정말 제레미 아이언스는 연기 잘하는 사람이지만 그 어느 영화에서보다 특히 뛰어납니다. 두 쌍둥이 연기를 1인 2역을 하고 있는데 보통 감독이라면은 아주 외모나 뭐 말씨들을 완전히 대조시켜서 묘사를 대조를 시키기가 쉽겠지만 크로넨버그답게 아주 미묘한 차이만을 강조할 뿐이고 자세히 보지 않으면 누가 누군지 구별이 잘 안 될 정도입니다. 그리고 크로넨버그 영화로서는 제일 충격 요법이 덜한 점잖은 영화죠. 그렇지만 마지막에는 또 어떤 좀 강도 높은 자극적인 장면도 있긴 합니다. 크로넨버그 감독이 어떤 기자하고 인터뷰하는 데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영화에 대해서 아카데미는 제레미 아이언스에게 남우주연상을 두 개 줘야 된다. 1인 역을 그만큼 잘 소화해냈다는 칭찬이죠. 아홉 번째 영화는 Il Conformista, 영어 제목으로는 Conformist, 그러니까 순응자라고 보통 번역되는 베르나르도 베르톨루치 감독의 이탈리아 영화입니다. 유명한 이탈리아 소설가 알베르토 모라비아의 원작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요. 여기에 관해서는 다시 한번 코엔 형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전해지는 얘기로는 코엔 형제는 영화를 하나 찍을 때마다 촬영 직전에 촬영 감독을 데리고 이 영화를 꼭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폴라 감독은 이 영화의 16mm 프린트를 아예 사서 집에서 소장하고 그걸 되풀이해서 본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영화는 마지막 황제 같은 영화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정말 거의 완벽한 형식미를 갖춘 영화입니다. 일종의 필름 누아르의 냄새를 풍기고 있지만은 좀 시간 배열도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고 여기서 다루고 있는 얘기는 베르톨루치가 항상 관심을 갖고 있는 이탈리아 파시스트에 대한 정신분석적인 접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마르크스와 프로이트가 공동각본을 쓴 것 같은 영화다 그런 말을 하고 있죠. 모든 면에서 영화의 형식들을 면밀하게 주도 면밀하게 구상해서 만들어진 베르톨루치의 최고의 걸작입니다. 마지막으로 Once Upon a Time in the West라는 영화를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Once Upon a Time in America의 전에 나왔던 영화고요. 제목 그대로 이것은 서부극입니다. 원래 레오네 감독은 이 영화보다 In America를 먼저 찍고자 했었는데 제작사에서 원하지 않아서 이 영화를 찍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수정주의 서부극이라고 하죠. 정통 서부극 이후에 만들어진 좀 더 다른 세계관을 가진 그런 서부극의 역사에서 아주 기념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그 미국의 영웅상을 항상 연기해왔던 그리고 링컨의 역을 했었던 헨리 폰다가 여기서는 새디스틱한 악당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클라우디아 카르디날레, 찰스 브론슨 등이 출연하고 있죠. 서부의 역을 짓기 위해서 땅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이권과 거기에 따른 갱스터들의 음모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는 정치적으로 좀 급진적인 성격을 가진 영화입니다. 토니노 델리콜리라는 이태리 최고의 촬영 감독이 카메라를 맡고 있고요. 특히 이채로운 것은 베르나르도 베르톨루치와 서스페리아의 감독이었던 다리오 아르젠토가 세르지오 레오네 감독에 대한 그런 넘치는 존경심을 가지고 자청해서 공동 각본을 맡아서 영화를 시나리오를 썼다는 점입니다. 아마도 이렇게 서로 성격이 다른 두 명의 각본가가 함께 시나리오를 쓴 예는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 점을 유의해서 보시면 특히 재밌게 감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저 보너스로 하루 더 참여해 주신 박찬욱 감독이 뽑은 10 베스트 영화 10편 다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5위 다섯 번째 영화가 두 개가 있어서 이제 11편이 됐는데 예, 그렇죠. 예. 아, 글쎄요. 이거 미리 제가 예고를 해드렸었으면 아마 그 이 멤버를 준비하셨다가 받아 적으시거나 그런 분들이 계셨을 텐데 혹시 그 굉장히 아쉬워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요, 이건 네. 저희 어차피 좀 네. 아주 개인적인 취향인 것이고 네. 좀 세계관에 좀 문제가 있는 영화들이어서 예. 모든 분들께 뭐 권하고 싶다라든가 네. 여러분이 다 이 영화를 좋아하셔야 된다든가 네. 그런 건 아니고 근데 이제 그런 걸 다 예. 참고를 하시고 영화에는 광자가 붙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런 분들은 아마 아쉬워하실 것 같아요. 제가 욕을 먹을 것 같은데 미리 말씀을 드릴걸. 네. 자 그러면은 마지막 영화가 그 Once Upon a Time in the West였죠. 저도 그렇죠. 이거 영화를 보면서 참 그 음악이 아주 독특한 분위기가 있었던 기억이 있는데 엔니오 모리코네 아닙니까? 뭐 레오네 감독은 항상 예, 모리코네죠. 예. 그러면은 박 감독님하고는 오늘이 네, 일단은 저는 마지막이 됐습니다. 예, 아쉽군요. 너무 저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정말 청취자 여러분도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자, Once Upon a Time in the West 마지막에 소개해 주신 이 곡 중에서 그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보내드립니다. FM영화음악에서 보내드린 박찬욱 감독이 뽑은 영화 10편 가운데 마지막 영화 Once Upon a Time in the West 앤디 모리콘의 그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오늘 보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숨어있는 노래, 영화 속에 감춰진 노래를 찾는 순서를 바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까 그 박찬욱 감독이 뽑은 영화 10편 중에도 들어있었던 감독입니다. 아까 그 가르시아라는 영화 소개됐었죠? 이 샘 페킨파 감독의 1978년도 작품 칸보이를 골라봤습니다. 이 샘 페킨파 감독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아까도 얘기가 나왔는데요. 와일드 번치나 더 스티브 맥퀸 주연의 그 원편 겟어웨이 등으로 유명한 그런 감독이죠. 이 영화 칸보이는 그의 그 작품들 중에서는 최악의 흥행 성적과 또 최악의 평가를 받았던 그런 작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화는 물론이고 이 주제가까지 별로 알려질 기회가 없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주제가인 이 동명 타이틀곡 컨보이는 1976년 빌보드 차트에서 넘버원까지 차지한 히트곡이고 가사는 트럭 운전수들의 얘기를 또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력물을 선보이던 그 샘 페킨파 감독이 의외로 그 코미디를 만들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영화 칸보이는 그래서 이 노래 가사에서 착안해서 만든 영화다. 또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영화의 단골 출연 배우인 크리스 크리스토퍼슨이 주인공인 트럭 운전사로 나오고요. 여주인공은 그 게더웨이에 나왔던 알리 맥그로가 맡고 있습니다. 이 영화가 실패한 뒤에 샘 페킨파 감독은 한 편의 영화를 더 만들고 1984년에 세상을 떠났죠. 자, FKNTV로 국내에도 한번 소개가 된 적이 있는 캄보이. 이 영화의 주제가 캄보이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시 그 차트에 진입한 지 4주 만에 빌보드 정상에 올랐던 곡이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캄보이 들어보시겠습니다. 아, Breaker 19, this here's a rubber duck. You got a copy on me, Big Ben, come on. Boy, yeah, 10-4, Big Ben, for sure, for sure. By golly, it's clean, clear to Flagtown, come on. Yeah, it's a big 10-4 there, Big Ben. Yeah, we definitely got the front door, good buddy. Mercy sakes alive, looks like we got us a convoy. It was the dark of the moon on the 6th of June in a Kenworth pulling logs. Cab over Pete with a reefer on and a Jimmy hauling hogs. We is heading for Bear on I-10 about a mile out of Shaky Town. I says, Pigpen, this here's a rubber duck and I'm about to put the hammer down. You want to back off them hogs? Good, 10-4, about 5 miles or so. 10, roger, them hogs is getting intense up here. By the time we got into Tulsa Town, we had 85 trucks in all. But there's a roadblock up on the Cloverleaf, and them bears is wall to wall. Yeah, them smokies as thick as bugs on a bumper. They even had a bear in the air. I says, calling all trucks, this here's the duck. We about to go a-hunting bear. Cause we got great big Big Ben. Negatory, Big Ben. You're still too close. Yeah, them hogs are starting to close up my sinuses. Mercy sakes, you better back off another 10. Well, we rolled up Interstate 44 like a rocket sled on rails. We tore up all of our swindle sheets and left them setting on the scales. By the time we hit that shy town, them bears was getting smart. They'd brought up some reinforcements from the Illinois National Guard. There's armored cars and tanks and jeeps and rigs of every size. Yeah, them chicken coops was full of bears and choppers filled the skies. Well, we shot the line, we went for broke with 1,000 screaming trucks and 11 long-haired friends of Jesus in a chartreuse microbus. Hey, rubber duck, just sodbuster. Come on there, yeah, 10-4, sodbuster. Listen, you want to put that microbus in behind that suicide jockey? Yeah, he's hauling dynamite, and he needs all the help he can get. Well, we laid a strip for the Jersey Shore and prepared to cross the line. I could see the bridge was lined with bears, but it didn't have a doggone dime. I says, Pigpen, this here's a rubber duck. We just ain't gonna pay no toll. So we crashed the gate doing 98. I says, let them truckers roll 10-4. Well, mercy sakes, good buddy, we're going to back on out here, so keep the bugs off your glass and the bears off your tail. We'll catch you on the flip-flop. This here's a rubber duck on the side. We gone. Bye-bye. 네, 캔보이, 숨어있는 노래. 오늘 샘 페킨파 감독의 영화 캔보이 중에서 캔보이 했습니다. 자, FM 영화 음악 닷새 동안 제가 이 자리를 찾아가 앉아서 여러분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만족을 하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좀 글쎄요 조금 경황 없이 들어와서 제 나름대로 최선은 다했는데요. 자, 오늘로써 일단 예정보다 하루를 더 넘기고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보내드릴 곡은요. 티나 터너의 일생을 그린 영화죠. What's Love Got To Do With It 가운데서 Proud Mary, 아이크 앤 티나 터너의 노래를 띄워드립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인사드립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You know, every now and then, I think you might like to hear something from us. Nice and easy. But there's just one thing. You see, we never, ever do nothing. Working for the man. Nice. Every night and easy. Day. We always do it. I never lost nice. One minute and rough. And but we're gonna take the beginning of this song the thing and do it been. Easy. Big wheel keep but then we're gonna do the finish. Turning. Rough. Proud Mary. It's the way we keep do. On burning. Proud Mary. And we're rolling. Rolling. Rolling on the river. Listen to the story. Left a good job down in the city, working for the man every night and day, and I never.